예,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먼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코레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장소를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또 마음의 공간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또 성도들 안에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는가? 그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가 전한 복음이 옳은 것인가? 이런 사도권들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바울의 사역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제 헌금을 하고 연보를 그들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연보를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잘못된 행동이나 또 부정적으로 내가 헌금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 또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이 말들이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고 혹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내가 사도 바울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온전히 한 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유용했다고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가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다. 여전히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고 또 너희들을 위해 자랑할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안에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그 이 나의 생각이 그 오도되고 왜곡되고 또 그것이 내가 했던 말들이 어떤 오해를 일으킬 때 힘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이 오해되거나 아니면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거나 또 낙담이 되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또 잘못 들려지게 되기도 하고 또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쌓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당시의 말씀들이 소개되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듣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진 욕설들을 쏟아냅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끌고요. 법정으로 가서 그 갈리아 총독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리아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너희들의 종교에 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회당장 소수대내를 통해서 그 법정에서 바울이 마구 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고 또 궁핍과 난동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또 먹지 못함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오해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로부터 개척한 교회로부터 여러분 배신당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겪었을 상실감 또 배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세상 관계 같으면 그냥 손을 털어버리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아직도 너희를 향해서 신뢰할 것도 많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품고 있고 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줄 것들을 그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울을 위해서 먼저 죽고 또 살아나셨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 삶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한 걷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자기와 함께 죽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해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을 행하다 또 복음을 전하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뿐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품어야 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가 지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로아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지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또 그것이 또 불발되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거기서 지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 또 환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에서는 자기가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아직 보내기만 했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회신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또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더 어려움에 빠지고 또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아닐까 뭔가 지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지도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가 와서 바울 일행을 오늘 위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그 결과를 전해줍니다. 7절 말씀이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선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줄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지적했던 눈물로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신앙을 확인했을 때 오늘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그 바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픔도 되지만 그들이 또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늘 사랑하고 우리를 보면서 늘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마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 또한 기뻐하고 또 주님이 위로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요. 자라갈 때 또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자녀인가? 아니면 어려움과 또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일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바울의 마음을 보면 목자였던 바울의 마음을 통해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또 우리 삶에 주님을 모시는 것, 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 또 복음에 열심을 품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뻐하고 또 우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또 교회의 형편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왔고 또 육체가 편하지 않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위로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환난 속에서도 또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방에서 바울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툼이 일어나도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줬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모하고 있고 또 애통 죄를 회개하고 애통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자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잘 풀렸을 때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아 이거 내가 보낸 편지 때문이다. 내가 했던 그 겉면이 제대로 먹혔나 보다. 내가 전한 말씀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늘 바울에게 위로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공들을 여러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들을 그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든지 여러분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시고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